격렬한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을 전희혼 공동리사장이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람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.